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피아노가 아주아주 귀하던 시절, 굴뚝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골목 끝 창문에서는 맑은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소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풀먹인 세라복의 골목 끝집 여학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건반을 누르는 그 여학생의 희고 긴 손가락도 떠올립니다. 그때는 그 피아노 곡이 소녀의 기도와 엘리제를 위하여인 줄도 몰랐습니다. 피아노가 조금 흔하던 시절, 소년의 집에도 피아노를 들였습니다. 들이다가 방구들이 내려앉았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재산목록 1호를 보면서 그저 흐뭇해했습니다. 피아노가 아주 흔하던 시절, 이제 청년이 된 소년은 아파트 위층에서 터져나오는 불협화음 섞인 피아노 소리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녀는 아버지가 됐고 딸을 위해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헤드폰을 눌러 쓰고 건반을 두들기면 옆에서는 들을 수 없는 들리지 않는 피아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년 시절에 들었던 소녀의 기도와 엘리제를 위하여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들리지 않는 피아노가 나왔다죠. 그 뉴스를 듣고 정리해본 피아노 변천사였습니다. 영화 로즈마리스 베이비에서 미아 페로우가 어디선가 계속 들려오는 이 피아노 소리를 듣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옛날 생각나네요. 이 엘리제를 위하여 오랜만에 들어보니까요. 피아노로 웬만큼 칠만하다 하면 이 엘리자를 위하여부터 뚱땅거리면서 외우기 시작했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참 피아노 치기를 시작해서 멀리서 선생님이 오시면 늘 도망다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에는 이런 피아노 곡이 참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 포천 소흘면에서 지수경 엄마 보냄 하면서 5편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어제 날짜로 온 엽서인데 제가 어제 분명히 이걸 뽑아가지고 CD를 보내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으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하루에 일과를 열심히 보내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늘 저희 방송을 듣는다고요. 아래층 조카 경태의 생일인데 2층 고모가 생일을 참말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셔요 하셨고요. 건강하고 한인 사업 번창하길 바란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조카 경태의 생일인데 한인 사업 번창하라. 여하튼 지수경 어머니 고맙고요. 저희가 CD, 헐리우드 영화음악 CD 어제분 보내드릴게요. 자, 대구의 서영무 씨 드디어 60번째 편지네요. 참 60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영무 씨 오랜만에 편지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제가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두 분이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하이텔로 강호성 씨가 친구 종수의 생일을 잘 태어났다. 기왕 태어난 거니까 왜 태어났느냐는 말은 듣지 말아라 하면서 신청해 주시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이원혜 씨가 친구 선희의 생일 축하곡으로 그리고 서울 도봉구 미아오동에서 고은아 씨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 중에서 스테이입니다. 리사 로브와 나인 스토리스가 불렀죠. 그런데 이 리사 로브요.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단 호크와 한 동네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또 에단 호크의 그 특별한 그 은총을 받아서인지 이 영화의 주제곡을 불렀는데 여하튼 모두 잘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리얼리티 바이츠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Stay. 'Cause you

우리 젊은 날엔 우정이 있다. 향기가 있다. 느끼고파 이 순간에 나의 향기 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타이틀의 장재웅 씨, 현정 씨께 띄우는 곡, 영화 피아노 가운데 Sacrifice 띄워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든 작곡가는 마이클 니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영화 피아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귀에 익은 이름일 겁니다. 최근에 이 마이클 니만은 영화 피아노의 곡들을 기초로 해서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제목의 새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앨범에서는 정통 현대음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또 현재 가장 주목받는 영화음악 작곡가 마이클 니만을 오늘 FM영화음악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그의 곡을 한 곡 더 들어보죠. 제도사의 계약 중에서 Chasing Sheep is Best Left to Shepherd 들어보시죠. 맡는 일은 바로 목동에게 맡겨진 일이랍니다. Changing Sheep is Best Left to Shepherd. 피드 그리너웨이 감독의 1982년도 영화 제도사의 계약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음악 아름답고 경쾌하긴 하지만 어딘지 좀 난해한 그런 음악이죠. 영화도 역시 음악처럼 난해한 영화입니다. 어떤 제도사가 대저택을 그려주기로 계약을 하고 그 저택을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대저택의 창문에 비친 사람들까지 자세히 그리게 돼요. 그러다가 대저택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까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마이클 니만은 현대음악 작곡가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음악은 실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영국의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과는 성격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이클 니만은 피터 그리너웨이가 만든 모든 영화에서 음악을 담당했죠. 초현실주의적이고 또 신화적이기도 한 그리너웨이 감독의 영화 그리고 마이클 니만의 작곡 스타일이 잘 어우러진 경우 한 곡 더 들어보죠. 끝까지 보려면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은 난해한 영화입니다. Z와 두 제로 원제가 Z and Two Nuts입니다. 이 중에서 Time Lapse라는 곡 띄워드릴게요. FM 전이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난해하죠? 중간중간에 치치 하는 소리가 저도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거 저 CD 음반이 영 잘못된 거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작곡한 거라고 합니다. 자, Z and Two Nuts 중에서 Time Lapse,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Z and Two Nuts, 여기서 이 Nuts라는 것은요, N-A-U-G-H-T-S, G-H-T, 이 수학에서 0, 그러니까 0를 말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이 Z 하면 원래는 사람 이름인 Z-E-D인데요. 발음만 하면 Z 하니까 꼭 Z 같잖아요. 그러니까 Z, 그리고 Two Nuts, Two 제로니까 O-O 해서 Z-O-O. 그러니까 동물원을 말하는 Zoo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요, 두 동물학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Z and Two Nuts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피터 그리너웨이답게 아주 실험적인 영화라고 하는데요. 마이클 니만의 음악들이 이런 영화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죠? 장중한 듯 하면서도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는 스타일. 이게 바로 마이클 니만의 음악 스타일입니다. 마이클 니만은 현재 작곡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음악 비평 저술까지도 하고 있는 음악 이론가이기도 한데요. 1944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1965년에 영국 왕립음악학교에서 작곡과 피아노, 음악사를 전공한 뒤에 음악이론에 몰두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루마니아 등지의 민속음악, 그리고 현대음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로 이론가로 활약하던 시절에는 존 케이지, 그리고 스톡하우젠 같은 현대 실험음악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발표한 이론서가 선험적 음악, 케이지와 그 이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8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 있죠? 존 케이지, 그의 음악을 분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 존 케이지 하면 그 해프닝 아주 유명하죠. 그의 음악 중에 잘 차려입은 정장을 한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나타나서는 4분 33초 동안 꼼짝도 안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가 나가버리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바로 4분 33초라는 해프닝인데요. 이런 존 케이지의 실험정신이 마이크 니만의 곡들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 또 한 곡 들어보죠. 영화 차례로 익사하기, Drowning by Numbers 가운데 Fish Beach라는 곡입니다. 역시 피터 그린웨이 감독의 영화입니다. 영화 Drowning by Numbers, 차례로 익사시키기 중에서 Fish Beach였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사람들을 차례로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조금 이상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컬트 영화광들은 많이 찾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 마이크 니만, 1977년에 자신의 밴드를 조직해요. 마이크 니만 밴드를. 그리고 이 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음악 세계를 표현해오고 있는데요.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작품인 Out of the Ruins의 음악이라든지 The Kiss라는 제목의 오페라 같은 것이 이 마이클 니만 밴드를 통해서 발표됐던 음악들입니다. 그런데 이 밴드를 조직하기 전에 마이클 니만은 여러 음악 잡지의 비평을 기고하면서 그 음악에서의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회화에서는 미니멀리즘이 이미 소개됐는데 이 미니멀리즘이야말로 또 마이클 니만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드럽고 절제된 멜로디, 그리고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리듬. 이게 바로 음악에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인데요. 50년대 프랑스 작곡가인 라몽영이라든지 최근에 스티브 르히, 또 필립 그레스 등이 대표적인 작곡가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의 작품들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앤디 워홀은 같은 인물이나 소재를 그 같거나 조금 다른 형태로 수없이 계속 반복시켰는데요. 자, 이 음악의 미니멀리즘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죠. 혹시 여러분 오테램프라는 독일 여가사 아세요? 아마 그 FM 영화 음악을 쭉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으셨을 텐데 영화 사랑과 슬픔의 여로의 주제가인 Careless Love를 부른 아주 독특한 매력을 지닌 여가수입니다. 이 오텔 램퍼가 마이클 니만 밴드와 함께 공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곡 띄워드릴게요. Come, we shall prevent the fires from returning. 가자, 고난을 막으러. 자, 이쯤 되겠죠? 들어보시죠. 오텔 앰퍼가 부른 마이클 니먼 밴드와 함께 공연 중에서 Come, we shall prevent the fires from returning 이었습니다. 자, 이 마이클 니먼은 피터 그린어웨이 감독과 계속 콤비를 이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피터 그린어웨이 감독이 현재 최고의 영화 작가로 주목받게 된 데 그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역시 피터 그린어웨이의 작품인 Prospero's Books, Prospero의 서재는 셰익스피어의 The Tempest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아주 실험적이고도 아름다운 영상들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HD TV 화면을 시도하는 등 피터 그린어웨이로서는 아주 의욕 넘치는 영화였다고 하는데요. 마이클 니먼의 음악들이 이 영화에서도 그 실험성이 돋보인다고 해요. 잠깐 본인의 표현 한번 들어볼게요. 프로스페러스의 복스에서의 음악들이 나의 음악적 사상에 가장 근접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음악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프로스페러스의 복스 중에서 미란다라는 곡 들어봅니다. 영화 Prosperous Books 중에서 미란다 들어봤습니다. 자, 항상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과 함께 콤비를 이루던 마이클 니먼이 피터 그리너웨이가 아닌 감독과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파트리스 르꽁트 감독, 바로 미용사의 남편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그 감독입니다. 비디오로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란 제목으로 출시되어 있죠. 사랑하는 것만이 직업이자 삶의 이유인 한 남자. 그렇게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남자의 심리 묘사가 인상적이었던 작품인데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 앞에서 아주 항상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많이 추죠. 좀 제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웠었는데요. 그때마다 아라비아풍의 아주 이국적인 음악들이 흘러나옵니다. 이 음악들을, 이 영화의 음악을 마이클 니먼이 맡았어요. 사색적이고 진취적인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화에서는 달리 파트리스 르꽁트 감독의 이 영화에서는 부드러운 현악기에 아름답고 애절한 사운드로 분위기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영화에 쓰인 마이클 니먼의 곡들은 별다른 제목이 없고요. 그저 작품 번호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니먼 1, 마이클 니먼 2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파트리스 르꽁트 감독의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미용사의 남편 중에서 자주 흘러나오던 아랍풍의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야우라, 자유스런 여인이란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중에서 야우라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마이클 니먼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지겨워서 막 몸이 쑤셨다라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 정말 독특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분이 책에 쓰셔서 아주 유행어가 됐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느낀다라고요. 이제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도 아,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듣고 알고 본다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고 마는, 또는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하면서 그냥 버리고 마는 것들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변명이 길었나요? 아, 라쿤이라고 하셨습니까? 서울 관악구. 제가 이 별명은 아는데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안 나네요. 라큐 씨. 그 짝지수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KBS 주말 연속곡 사랑을 위하여에 삽입된 곡이죠.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의 고백, Confession 띄워드립니다. Драгоценная ты, моя женщина, невеселая, не печальная, словно с темного неба сошедшая, ты песнь моя. И звезда ты моя сумасшедшая, я склонюсь над твоими коленями, обниму их с неистовой силою и слезами. Стихотворениями обожгу тебя до. Красавица, или мне это просто чудится? Очарована, околдована, с ветром в поле когда-то повенчана, вся ты словно в оковы закована, драгоценная ты, моя женщина. 타이틀의 마재용 씨 철우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김종은 양 이목계 생신 축하드린다고 아주 멀리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일 축하드리고 그런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KBS 주말 연속곡 사랑을 위하여에 삽입된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의 고백 컴패션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두 분의 아주 분노의 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 4동의 오희경 씨와 서울 서쪽 방배사동의 정풍균 학생. 이번에 새로 개관한 복합극장이 있죠. 엄청나게 선전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관객을 우롱하는 처사를 엄청 많이 했네요.